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1 통합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합의 종류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집중을 바짝 하고 너무 속도가 높지 않게 잘 조절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오늘 같이 공부할 학습 포인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의 오늘 포인트는 화학 결합의 종류죠. 그 중에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결합이란 걸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안정하고 싶다. 그래서 바깥 전자 껍질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안정한 상태의 18족 원소들이죠. 비활성 기체 같은 그런 상태를 너무 워너비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화학 결합이라는 거를 선택한다.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학 결합의 종류가 어떻게 방식이 좀 다른지, 저런 결합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뭐가 있는지 그 성질을 좀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실제로 지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생명체의 구성물질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 공통점, 큰 부분 위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화학 결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결합에 대해서 우리 여덟 번째 테마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우리의 오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주제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 양전하를 띄고 있는 이 원자 핵에 있는 그 양성자죠. 양성자가 굉장히 이렇게 느끼하게 뭘 들고 있냐면 전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결합의 종류가 옆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안정해지고자 한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전자가 평소에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전자 껍질을 다 채우고 싶어. 그래서 그 채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고 했죠. 그럼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예 나한테 하나 정도 남아서 얘 너무 거추장스러워 한 거를 다른 사람을 줘버려. 다른 애를 줘버려. 다른 물질을. 그럼 나는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그래서 원자가 띄고 있는 전기적인 중성 상태를 잃은 그런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간에 서로 당기는 힘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 이온 결합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그 전에 나의 전자 껍질을 안정하게 만들고자 전자를 갖다 버리거나 전자를 어디서 얻어오거나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전에 이미 나의 전자 껍질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온이 되었고, 그 이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인력을 통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뭐냐면요. 아예 너 가져 이렇게 주거나 아예 내 걸로 내 소유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너도 부족해?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서로 가운데 같이 놓고 사이좋게 같이 놓고 쓸까? 그럼 우리는 전자 껍질이 채워진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 그래, 우리 같이 공유해서 채운 것처럼 느끼자 하는 게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소유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같이 가운데 놓고 쓰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가운데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은 사이좋게 같이 놓고 쓰는 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유 결합을 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내 전자 껍질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두 개 또는 여덟 개를 꽉 채워서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 이 공유 결합의 목적이다. 근데 지금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비활성 기체들은 뭐하고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들은 그 원소 번호로 2번, 10번, 18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저기 끼기 싫다. 왜? 나는 이미 안정하거든. 얘들은 두 개, 여덟 개의 전자 체외가 껍질을 다 채우고 있는 안정한 그런 종류의 원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한다고? 이렇게 질문해놓고 갑자기 싸움 얘기를 해요. 원자들이 왜 싸운다는 거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지는 것을 얘들이 원한대. 물론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채우고 싶겠지만 그 외에 뭐 2주기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8개를 채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8개를 채워야 원자가 가장 안정해진대. 그러면 8개가 채워지지 않은 원자들끼리 8개를 먼저 채우려고 서로 싸운다는데? 자, 그래서 근데 수소는 딱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갖고 있어서 두 개까지만 채워도 된대 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서로 전자를 가지려고 싸우는 거야? 뭐 가지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만 버리면 안정해지는 경우에는 그거를 남을 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싸우다가 급 커플 결성으로 마무리 되기도 한다. 너 플러스, 나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훈훈하다. 근데 이온 결합은 뭐고 공유 결합은 뭐야? 원자들이 결합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서 결합을 하느냐 아니면 전자를 사이좋게 나눠서 쓰느냐 공유하느냐의 그 차이다. 그래서 이미 8개가 찬 원자들은 굳이 결합할 필요가 없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18족에 해당하는 그 친구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등 이런 애들이 속하죠. 그리고 뭐 대충 감은 잡았어. 근데 지식을 채우기 전에 내 배부터 채워야겠다. 굉장히 현명하죠. 그래서 배가 불러야 일단 너무 부르면 잠이 오겠지만 배가 고프면 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도 배를 채운 상태로 이 내용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 이온 결합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온 결합에 앞서서 이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만나본 선생님 중에 성함이 이온인 분이 있었어요. 성이시고 이름이 온이었다. 근데 그분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이름이 멋있다 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플러스의 수랑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마이너스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뭐 헬륨 원자, 탄소 원자 이렇게 원자라고 얘기하면 항상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동일한 그런 상태다. 그런데 그때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숫자가 동일하지 않게 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양이온은 양전하가 더 강해진 이온이고요. 음이온은 음전하가 더 강해진 상태의 이온이에요. 균형이 깨졌는데 시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에 의해서 명칭이 붙는다는 거죠. 그럼 양이온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전자는 뭘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잖아요. 마이너스. 이거 잘 걸려서 잘 안 보이니까.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덜해진 거. 마이너스가 도망가면서 마이너스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강해졌지?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그런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속 있잖아요. 금속은 보통 주기율표의 이쪽, 왼쪽,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금속 종류인 금속 원자가 원자과 전자를 잃어서 형성됩니다. 대부분. 원자과, 금속 원자가 원자과 전자를, 오타가 아니고요. 금속 원자가 원자과 전자라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그 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자가 하나나 두 개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하나만 없으면 내가 참 안정할 것 같은데 저 두 개만 누구를 주면 내가 참 안정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속 원자 그 전자를 남을 줍니다. 일부러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양이온이다. 그래서 그 예시로는 나트륨 원자가 있어요. 나트륨은 11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성자 11개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도 11개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의 원자로 존재를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11개의 전자를 갖다 보니까 가장 안쪽 궤도에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럼 총 10개죠 여기까지. 한 개가 혼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혼자 이렇게 외롭게 돌고 있어요. 아 이거 신경 쓰인다. 얘만 어디로 갖다 버리면 나는 두 개의 전자 껍질을 꽉 채운 그런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될 것 같은데 해서 전자 한 개를 잘 잃어버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면 얘는 이 양성자는 11개고요.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 더 강해진 상태의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하나만큼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이온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한 개 잃습니다. 왜 잃는 거야? 목적이 뭐야? 나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싶어. 네온은 10번이에요. 원래 전자를 10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활성 기체입니다. 개처럼 나도 2개, 8개에서 10개만 꽉 채우고 끝내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양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반대겠죠. 원자가 전자를 얻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를 얻게 되면 얘가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고 했죠.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그럼 마이너스가 더 강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근데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종류는 보통 누구냐면 비금속 원자입니다. 비금속 원자는 보통 이쪽 편, 그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6쪽, 17쪽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걔네들은 한 자리나 두 자리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 염소 원자가 있는데 염소는 17번입니다. 그러면 양성자 17개에 전자 17개를 갖고 있는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이제 염소 원자가 되는 건데 17개면 가장 안쪽 껍질에 2개까지 채우죠. 그 다음 껍질에 8개 채우죠. 그럼 10개. 그런 다음에 몇 개 남아요? 7개가 바깥 껍질, 세 번째 껍질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껍질 몇 개까지 채우고 싶어? 8개를 꽉 채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개가 부족했다. 1개가. 아, 막 불안하죠. 한 개가 부족해.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개를 잘 얻어옵니다. 다른 애들로부터 전자 한 개를 잘 얻어와요. 그래서 하나를 꽉 채우면 마이너스를 하나 얻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한 개만큼 더 강해졌겠죠. 그래서 음전하를 띠게 되는 음이온이 됩니다. 하나만큼 더 음전하가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개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한 개 얻습니다. 뭐가 되고자? 아르곤처럼 안정한 8개 꽉 채운 구조를 갖고자 그렇게 얻어오게 된다. 음이온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트륨이랑 염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족에 속했냐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족 알칼리 금속에 속했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족 할로젠에 속했습니다. 그때 어떤 설명이 나왔냐면 알칼리 금속 자체도 굉장히 반응성이 높다. 그 다음에 할로젠도 반응성이 높은 그런 친구들이다.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나면 난리 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 한 개만 어떻게 버릴 수 없나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얘들은 한 개만 어디서 얻어올 수 없나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났다? 영혼의 짝꿍이죠. 그렇죠? 얘가 버리고 싶은 걸 얘는 너무 갖고 싶어. 둘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란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그런 목적으로 나의 전자 껍질을 안정하게 다 채우고 싶은 목적으로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됐잖아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이,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작용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 금소는 보통 한 개나 두 개 뭐 이렇게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자 껍질에 걔네들을 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금소 원소는 보통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소 원소는 하나나 두 개 이런 것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나 두 개 얻어와서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 사이에 얘는 양이온 되고 얘는 음이온 되니까 둘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밑에도 더 많은 뭐 7주기까지 있지만 보통은 1, 2, 3주기 안에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 2, 3주기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런 그런 그 금속 원소랑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 이런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뭐 한두 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안정해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나트륨 원자랑 원소 원자의 염소 원자의 이온 결합 형성 과정 한번 볼게요. 나트륨 원자였습니다. 아, 하나 거슬려. 이거 갖다 버리고 싶죠? 그 다음에 염소 원자는 딱 한 자리 비어있어. 아, 불안하다. 이거 채우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 둘끼리 얘 거를 줘도 되고 물론 이거를 다른 애한테 줘도 되고요. 다른 애한테 받아와도 양이온, 음이온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끼리 같이 반응을 일으키게 해놓으면 반응이 잘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는 하나 주고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염소는 하나를 받아와요. 그러면 전자를 하나 더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만큼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돼서 얘네들 각각은 다 만족스럽게 바깥 껍질을 다 채운 상태야. 나 이제 만족해. 그런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네?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이온을 하나씩만 그려놨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트륨 이온의 수도 굉장히 많고 염화 이온의 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하고요. 이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방팔방으로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붙잡고 있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갈게요. 이온 결합은 나 하나 가질래, 너 하나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이제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결합이었는데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며 형성하는 결합입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는 안 되나요? 금속 원소는 그 금속 결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금속 원소는 별도의 결합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수소는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전자 딱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근데 다른 수소 원자 하나 더 있다.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겠죠. 근데 얘네 둘 다 지금 나 안정해지고 싶다. 전자 껍질에 다 채우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근데 우리 둘이 같이 놓고 쓰면 어때? 라고 뜻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각자의 전자를 가운데 놓고 같이 쓰면 얘도 나 전자 껍질에 두 개 있는 느낌이야. 얘도 나도 두 개 다 채운 느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본인들 가까이 가지고 있는 건 한 개씩이겠지만 공유해서 쓰므로써 안정해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안정한 그런 상태를 구성하는 그런 느낌의 결합이 공유 결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소를 한번 볼게요. 산소는 이게 지금 산소 원자거든요.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8번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8개 있고 전자도 8개 있어요. 그럼 8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는 안쪽 껍질에 2개까지 채울 수 있고 바깥쪽 껍질에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총 가진 게 8개니까 바깥에 6개만 채워지고 끝나겠죠. 총 8개니까. 그럼 두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아예 허전해. 어떻게? 우리 같이 놓고 쓸래? 그러면 2개가 부족할 경우 이 경우에는 안에 2개, 바깥에 6개니까 2개를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각자 2개씩 내놓고 4개를 같이 공유해서 쓰면 돼요. 각자 2개씩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내 거 2개 같이 쓰자. 얘도 내 거 2개 같이 쓰자. 그러면 지금 서로 내놓은 2개씩 총 4개, 4개를 같이 놓고 쓰면서 걔네 말고 남아있는 하나, 둘, 셋, 4개까지 포함하면 8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얘도 원래 6개였어. 근데 얘가 내놓은 2개까지 포함해서 8개처럼 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를 두 개씩 내놓아서 두 개의 전자 쌍. 그러면 두 개 내놓으면 각각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전자 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자 쌍이면 전자는 총 네 개란 얘기죠. 쌍이니까. 쌍이 두 개니까. 그래서 그 전자 쌍을 공유하며 형성하게 된다. 자, 물 분자도 비슷해요. 아까 방금 전에 봤을 때 산소는 안에 두 개, 바깥에 여섯 개. 그래서 두 개를 더 채우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소 거 하나를 공유해서 쓰게 되면 일곱 개가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다른 수소 하나랑 또 하나를 공유하게 되면 여덟 개를 다 채운 느낌.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 거 전자 하나를 같이 놓고 쓰면 내 거 전자랑 산소가 내놓은 전자 하나를 같이 놓고 쓰니까 얘는 두 개를 채운 느낌. 얘도 자기의 전자 하나랑 산소가 내놓은 또 다른 전자, 공유한 전자를 같이 놓게 쓰게 되면 두 개를 다 채운 느낌. 그러니까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되면 산소 입장에서도 여덟 개 다 채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들 각각 입장에서도 두 개를 다 꽉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해서 물 분자도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수소, 산소 이런 거는 다 금속 아니죠? 그렇죠? 비금속 원소 종류들이에요. 얘들끼리 이런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뭐 이제 요거 중간 정도에 드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더 나눌 수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는데 단일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해요. 그러면 총 전자는 두 개죠, 두 개. 각각 한 개씩 내놓아서 두 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놔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쓰자. 그래서 전자쌍 한 개에 총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수소, 플루오린, 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어떻게 될까?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는 결합이에요. 이거는 각각 두 개씩 내놓는 겁니다. 각각 두 개씩 내놔서 총 네 개를 공유하고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쌍 두 개. 그래서 보면은 앞쪽 원자를 봤을 때 산소도 아, 두 자리가 부족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산소도 나 두 개가 부족해. 그랬잖아요. 각각 두 개씩 내놓고 서로 빈자리를 채우는 느낌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일 결합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수소의 결합은 이렇게 하나의 전자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통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단일 결합은. 그런데 이중 결합은 이렇게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했다는 것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위 결합인지 이중 결합인지 해서 그렇게 그 나타내는 어떤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은 뭘까요? 그렇죠. 세 쌍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전자쌍 세 개를 공유를 한다. 그래서 각각 세 개씩 내놓고 여섯 개를 같이 두고 쓴다. 공유해서 쓴다. 그런 예시가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는 서로 세 개씩 내놓고 여섯 개를 공유해야만 바깥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세 개를 공유하는. 그러면 한 개를 공유하는 것보다 세 개를 공유할 때 훨씬 결합이 강력해지겠죠.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그 결합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질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질소는 7번이란 말이에요. 질소 7번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야? 가운데 양성자가 7개 있다는 거죠. 그럼 주변에 이 질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도 7개를 가질 텐데 안쪽 전자 껍질에 하나, 두 개. 그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어떻게 돼요? 5개. 둘, 셋, 넷, 5개가 돌겠죠. 그럼 얘는 안정해지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취할까? 다섯 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세 개를 채우는 쪽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세 개를 받아오기가 어려워. 그럼 어떡하지? 내 거 세 개랑 옆에도 질소 원자가 있을 때 네 거 세 개를 같이 놓고 쓰자. 그럼 각각이 세 개를 더 받아온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 쌍을 공유해서 쓰는 것이 바로 질소의 삼중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다 보면 아 쟤랑 얘랑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잘 오게 되거든요. 일단 이온결합은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기 때문에 금속원소랑 비금속원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공유결합은 비금속원소들끼리 공유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가 금속원소인지 뭐가 비금속원소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보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 누가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이 결합의 종류도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보겠습니다.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나트륨 이온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다. 염화 이온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이온들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밑에 줄에는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결정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고자 할 때는 나트륨과 만약에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각각 뭐 100개, 100개씩 결합을 하더라도 이거는 염화 나트륨의 그 물질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만 개가 있다. 그럼 얘도 만 개가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1대1로 중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데 만 개가 있더라도 얘는 똑같은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개수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정수비로 나타낸다. 그래서 얘 하나에 얘 하나 결합하면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정수비, 개수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하나가 결합해서 NaCl이 된다. 1대1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하량 합이 0이 되는 개수비로 최소치로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은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염화나트륨.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개수는 몇 개가 될지 상관없어요. 아무튼 얘와 얘가 1대1로 결합한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요거는 Ca는 2 플러스거든요. 얘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 두 개를 내놓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자 두 개를 내놓기 때문에 두 개만큼 플러스가 되는 그런 양이온이에요. 이건 얘의 성질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족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바깥에 돌고 있어서 이거 좀 걸리적거린다. 두 개 갖다 버리고 싶어.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고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전자를 하나만 얻어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전자를 두 개 갖다 버리고 싶고 얘는 하나만 얻어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염소한테 하나에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죠. 두 개의 염소에다가 하나씩 전자를 나눠주고 나는 두 개 잃어버린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얘들은 하나씩을 채워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대2의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 하나일 때 염화 이온은 두 개 결합한다 해가지고 뒤에다가 아래첨자로 이렇게 그 비율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2의 비율로 결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마그네슘 할 때는 M 대문자에 G 소문자죠. 근데 여기서 OH는 O 대문자에 H 소문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그네슘은 한 종류의 단일 원소예요. 그 단일 원소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의 원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는 원래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의 이름이 두 글자일 때는 앞글자는 대문자, 뒷글자는 소문자 이렇게 쓰는 규칙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O와 H는 각각이 그냥 산소와 수소입니다. 각각이 별개의 이런 그 원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살려서 둘 다 대문자로 써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칼슘은 뭐야? 단일한 종류의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을 가져서 앞글자, 대문자, 뒷글자, 소문자로 쓴 거고 염소도 역시 마찬가지 앞글자, 대문자, 뒷글자, 소문자로 쓴 거예요. 하지만 OH는 각각이 그냥 수소,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 수소이기 때문에 둘 다 대문자로 쓰는 거고 비슷한 게 또 누구 있냐? 여기 탄산 칼슘 할 때 이 탄산 그래서 탄소랑 산소가 결합한 거예요. 탄소 하나에 산소 세 개가 결합해 있는 이 덩어리 통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이다. 언제 소문자 쓰고 언제 대문자 쓰는지는 그냥 원래 그 원소의 이름이 두 글자일 때는 뒷글자를 소문자로 쓰는데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서 두 글자를 이뤘을 때는 각각을 대문자로 원래 이름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OH가 만나서 음이온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CO3 같은 경우에도 얘네 네 개의 원자가 만나서 이온화가 되면서 얘는 2마이너스 상태의 하나의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원자로 구성된 이온이다 해서 다 원자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언제는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여러 개가 붙는 거고 근데 점점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애들이 항상 뭉쳐서 떼모셔서 다닙니다. 이런 애들이 항상 OH 같이 다녀요. CO3 같이 다녀요. 그래서 보다 보면 얘들도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만나서 결합을 하고 있다. 근데 결합하는 비율은 어떻다? 그 두 개의 전하를 합쳐서 0의 상태를 만드는 그런 비율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비율도 한번 확인해보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두 개 내놓는 성질이 있어요. 전자 두 개를 남줘. 그럼 나는 이만큼 플러스가 되겠죠. 두 개만큼 플러스가 강해지겠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류인데 이 OH,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만큼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러면 얘네를 정기적인 중성 상태로 결합을 하고자 한다면 요거 하나 결합할 때 얘는 두 개 결합해야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얘는 요거 통째로 OH라는 거 통째로 두 개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칼슘이 2 플러스짜리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CO3 요거 통째로 두 개만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하나 대 하나가 결합해도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CO3의 이 3는 산소만 3개라는 거예요. 이 CO라는 게 3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CO 자체가 3개다 하면은 얘처럼 이렇게 괄호를 쳐줘가지고 이 괄호 통째로 3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텐데 그게 아니고 탄소 하나에 산소가 3개 결합해 있는 거고 이거 하나가 통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뭐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드릴 거고 얘네들은 일정한 수의 원자가 결합해서 독립적인 분자를 이룹니다. 아까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 100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뭐 만 개 만 개 결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결합하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의 원자가 참여해가지고 딱 한 개의 분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유 결합 물질은 수소, 기체, 수소 두 개가 공유 결합한 거, 질소 기체, 질소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한 거, 산소, 물은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공유 결합해 있는 상태의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뷰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탄소 4개에 수소 10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뷰테인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은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되냐. 뭐 윗줄에 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서는 많이 나오는 애들을 외우는데 사실 설탕까지 외울 일이 많진 않다. 뭐 뷰테인 정도는 뭐 잘 나올 수 있는데 설탕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여러분 포도당 잘 알죠? 포도당은 C6H12O6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 외울 가능성이 좀 있지만 설탕까지는 뭐 드물다. 근데 그런 물질이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인데 보면 옆에 있는 설탕은 O끼리 모아서 다 세주고 H끼리 모아서 다 세줘서 이렇게 숫자를 썼는데 여기에는 H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얘를 만약에 설탕처럼 모아서 쓰면 탄소 2개에 수소 6개에 산소 하나 있는 그런 분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OH라는 아까 봤던 그 이온 OH랑은 조금 성질이 다른데 이 OH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 이 에탄올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OH가 있다는 거를 살려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다 모아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특정한 작용기를 살려서 써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좀 살려서 써준 그런 형태라는 거 한번 구경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들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한번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고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금. 소금이 물에 안 녹고 그냥 고체인 상태, 가루인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극 갖다 대고 해도 전류 안 흘러요. 안 흐르는데 왜냐하면 전류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흐름이 발생해야 전류라는 게 발생하죠. 전류라는 게 흐름이니까. 그런 전하를 띈 입자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움직여야 전류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방팔방으로 꽉꽉 붙잡고 있어요.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게 되면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자유롭게 흩어져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자기 좋아하는 거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이면 전류가 통합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 수용액이 뭐예요? 물에 녹인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안 흐르고 물에 녹이면 흐른다. 그래서 양이온은 어디로 가겠어? 얘는 플러스니까 난 마이너스가 좋아요 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달려가고 음이온은 얘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전 플러스가 좋습니다 하고 플러스 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고체 상태일 때는 서로 꽉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안 흐르는데 물에 녹이면 자유로워요. 그래서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플러스인 나트륨이 막 달려가고 플러스극을 여기다 연결하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염화 이온이 막 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떠냐? 대부분 고체 상태에서도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적으로 계속 중성이에요. 왜? 얘네들은 그 공유 결합을 하면서 그냥 그 덩어리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버렸어요. 원래도 중성인 애들끼리 그냥 같이 놓고 쓰기로 했어. 그래도 계속 중성이잖아요. 그쵸? 뭐 내 거를 아예 갖다 버리거나 어디에서 전자를 얻어오거나 이러면 중성 상태가 깨질 텐데 얘도 중성, 얘도 중성. 같이 있자. 이게 그냥 이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성인 분자로 존재하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고체 상태든 물에 녹이든.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여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물에 녹였을 때,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고 물에 녹여도 전류가 안 흐른다면 공유 결합 물질인 걸로 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5페이지에 있는 문제 먼저 봅시다. 보면은 빈칸을 채워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형성되는 화학 결합. 양이온, 음이온 나왔으면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비금속 원소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그 다음에 OX,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얘는 마그네슘 2족이거든요. 2족. 금속 원소입니다. 마그네슘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두 개를 빨리 처분하고 그 바깥 껍질만 있는 꽉 채운 그런 상태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종류예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나요?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뭐 17족, 16족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부족해. 그러니까 전자를 얻어오고 싶다. 얻어오면 마이너스가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것들이 이제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산소 원자 두 개가 각각 전자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산소 분자를 형성할 때 둘이 같이 놓고 쓰자 해서 공유하죠. 공유합니다. 비금속 원소인 산소 둘이서 공유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은 무슨 결합?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고 그 다음에 56쪽에 빈칸 채우기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는 결합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두 쌍을 공유해. 그러면 이건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세 쌍을 공유하면 삼중 결합인 거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수산화 마그네슘은 무슨 결합? 염화 나트륨 나왔으니까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저기서 대표적인 걸 저렇게 넣어줘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 볼게요. OX 문제. 수소와 플루오린은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느냐? 우리 수소와 수소 단일 결합이에요. 플루오린과 플루오린도 서로 한 개씩만 부족하거든요. 17족이어가지고. 한 개씩만 부족하기 때문에 얘도 하나만 공유해서. 두 개 한 쌍 단일한 그 쌍으로 결합을 해서 형성이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전류 흘렀던가? 공유결합 물질은 중성이에요. 물에 녹아도 중성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말 고르기.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인 후에 수용액의 전원을 연결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플러스 중에 어디로 이동해요? 양이온이니까 점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서로 반대에게 끌리죠. 그 다음에 수소와 에탄올은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의 예시 중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했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 풀었는데 못 풀었다. 괜찮아요. 점점 익숙해지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고 자 이제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요거에 대략적인 내용만 오늘 잠깐 맛만 보고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실 이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거긴 한데 여기 앞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광물 중에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규산염 광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대부분이 다 규산염 광물로 돼 있어요. 한 90%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돌덩이들은 거의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그 언급이 되는 건데 그 규산염 광물이라는 게 기본 단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더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어떤 블럭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막 조립할 수 있는 블럭. 블럭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어떻게 모양을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집도 되고 뭐 차도 되고 성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본 블럭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규사념 사면체라는 기본 단위인데 기본 단위체인데 얘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느냐 한 줄짜리 사슬로 존재하느냐 두 줄짜리 사슬로 존재하느냐 판때기 모양으로 있느냐 아니면 여기저기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느냐 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규사념 광물 공부하고 그거의 단위체인 규사념 사면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규사념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사념 사면체라는 우리가 계속 보면 이름이 익숙해지겠죠. 기본 단위체 이름 규사념 사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중앙에는 규소 원자가 있어요. 규소. 규소 원자 한 개가 네 개의 산소랑 결합해서 그럼 1:4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규소가 있고 네 개의 꼭지점에 산소가 하나씩 있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독립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서로 결합해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등으로 결합할 수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결합 구조가 있네. 그래서 규사념 광물은 그 규사념 이 사면체의 결합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각의 구성 물질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대략 느낌을 볼 건데요. 일단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구의 가장 바깥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껍질 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은 뜻 자체가 광물로 구성된 고체 덩어리가 암석의 정의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돌덩어리들 있잖아요. 그게 암석입니다. 그럼 그 돌덩어리들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광물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물이라는 물질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물질인데 그게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가질 때 우리는 광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광물의 종류들로 구성된 게 암석이에요. 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4-5천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규사념 광물이라는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암석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광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주기율표에 있었던 원소들 있잖아요. 그 원소들로 구성되어서 광물이란 게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의 대부분은 규소와 산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사념 광물입니다. 대부분은 규사념 광물이다. 그런데 그 규사념 광물을 이루는 기본 구조, 기본 단위체의 명칭이 바로 규사념 사면체라는 거예요. 그 규사념 사면체가 어떻게 구조를 이루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구성 원소를 한번 보자면 지금 지각입니다. 지각은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했냐면 그냥 지구였어. 지구. 지구의 구성 원소에서 그럼 지구의 구성 원소라면 그 안에 있는 멘틀이랑 핵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그 껍데기인 지각만 지금 꺼내서 본 거고 지구 전체로 하면 철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각만 놓고 보면 산소가 가장 풍부합니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뭐 이런 순으로 존재하게 된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뭐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산소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이런 원소들로 만들어진 그런 광물의 종류는 광물 중에 대체로 규사념 광물이니까 규사념 광물만 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본 거예요. 광물의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그 종류들 중에 대체로 많은 것들이 규사념 광물에 속한다. 그래서 그 대표격에 해당하는 규사념 광물에서만 각각의 어떤 종류들의 광물이 있는지를 봤더니 장석, 석영, 휘석, 갑성석, 흑음무, 기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장석이랑 석영이 지금 제일 많은데요. 얘네들은 이 규사념 광물 중에서 똑같은 어떤 공통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어떤 구조일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생명체의 구성물질은 주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다. 지각은 이 정도만 맛만 보고 끝난 거예요. 이제 생명체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반려 친구들도 다 생명체인데 그런 생명체들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탄소가 제일 많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탄소가 많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삼연체였죠? 그걸 어떻게 조립하느냐,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음 시간에 언급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단위체도 있습니다. 포도당 같은 단당류 이런 단위체들도 있지만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아미노산이라는 게 길게 길게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길게 길게 연결이 돼서 핵산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까 규산염 삼연체가 연결이 돼서 어떤 구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본 단위들이다. 자,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역시나 산소가 똑같이 1등입니다. 아까 지각에서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순으로 간다. 산소, 탄소, 수소. 그래서 아까 탄소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탄소는 산소에 비해서 뭐 20%도 안 돼. 근데 탄소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 탄소가 여러 화합물을 만드는 골격으로서 작용합니다. 골격.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의 양이 많을까요? 철근의 양이 많을까요? 아마 양으로 따지면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갈걸요? 그런데 철근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고층으로 쌓아 올릴 수가 없다. 콘크리트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연결해서 큰 분자를 만드는데 그 골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어떤 분자들에서는 탄소가 그 골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산소나 탄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물질들은 물이 우리 몸에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영양소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이거를 더 나중에 집중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이런 원소들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 중에는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단백질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질, 핵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랑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지각은 이 땅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 일단은 둘 다 결합의 규칙성이 존재했습니다. 둘은 굉장히 성질이 다르지만 뭐가 있다? 기본 단위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기본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결합해서 특정한 어떤 구조를 이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산소가 가장 많았죠. 산소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얘네들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있었는데 뭐 지각 같은 경우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거였고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산소, 탄소, 수소 뭐 이런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종류가 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다. 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OX 문제 58쪽 풀어보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다. 어때요? 대체로 거의 다 그렇다고 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소를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골격 뭐라고요? 탄소라고요. 그래서 많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X죠. 탄소입니다. 탄소. 그리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초신성 폭발로 생성이 되느냐? 아니죠. 초신성 폭발은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 이걸로 생성이 되는 거고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체로 그냥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원소였다. 그래서 X입니다. 지각과 생명체는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규칙성을 가진 구조이냐? 맞죠? 규산염 삼연체가 연속적으로 결합이 되거나 아미노산이 연속적으로 결합하거나 아니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 결합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익숙해지라고. 이름 뭐였어? 규산염 면면체 사면체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지각의 구성 원소 중에 가장 풍부한 건 누구? 지각이든 생명체든 산소가 가장 풍부했었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풍부한 것도 그래서 산소이다.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이건 물질이에요. 원소 말고. 그럼 어떤 물질로? 우리는 물이 가장 풍부하다.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은 다음 시간 내용이랑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해진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유결합, 이용결합할 때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거고요. 점점 더 수월하게 문제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이어서 나오니까요. 조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